그 대속, 즉 그 범죄는 인간이 했지만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인간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없다. 그런데 그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그 일들을 완수하셔서 우리를 그 대속의 은혜로 살려주셨다. 그런 이야기였는데 좀 더 깊이 있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꼭 할 때 지난주일 오후 설교를 그리고 수요일 설교를 꼭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방법, 그리고 그 대속의 효과, 그리고 그 대속의 죽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 이런 것들을 9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기에서 무덤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무덤, 묘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무덤이 있고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면 묘실이 있죠. 겉모습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좀 더 깊은 곳을 들어가서 설명하는 그 일반적인 히브리 사람들의 문학적인 그 어법입니다. 그러니까 묘실과 무덤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은 의미 없는 것이고 부자와 악인을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묘실, 무덤을 통해서는 그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하셔야 됐던 한 행위, 즉 죽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또 부자와 그리고 악인 이것들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하시는 죽음이 이 세상에 있는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의 계층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빈부나 혹은 귀천의 구별이 없이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대속의 효과가 미칠 것을 보여준 말하자면 대속의 그 보편적인 능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선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대속을 위해서 죽으셔야 됐다는 사실을 오늘 이 구절에서 이사야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무덤이 악인과 같이 되었고 묘실이 부자와 같이 되었다. 주님의 죽으심을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그러나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회개도 사실은 그것은 해결이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의 해결에 죄의 문제를 의탁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죄값을 받는다 그러는데 죄값이라는 것은 인간이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겐 없어요. 형벌을 받아서 심판을 당하는 것도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이지 그 사람이 죽음에 이른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미쳤던 불명예와 그 다음에 더러움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에 오명을 남긴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될 수 있겠는가. 그것은 결국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인간은 범죄할 능력은 있지만 그러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강요하는 사람이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 스스로 이 죽음을 택하셔서 인간들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담당하심으로 인간들이 지은 범죄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그때에 자기 스스로 대속하셔서 일단 죄인들을 향해서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자비의 마음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어미하심을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치고 죽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한 것이 거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 편에서의 이야기지 하나님의 편에서는 거저 준 구원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대가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인간들의 범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인간을 사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대속의 교리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우린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것이고 또 늘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친숙해집니다. 어렸을 때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나이가 먹을수록 죽음에 대해서 친숙해지게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죽음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달관한 인생의 철학이 있거나 종교적인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인간이 죽어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마음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성상 그분은 죽음과 친숙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죽음이 없는 죄와 고통이 없는 아버지의 나라에 계신 분이셨습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인간이 말이죠. 본성에 알맞는 일을 할 때에는 기분이 좋고 힘이 나고 성취감이 있는데 본성에 거스르는 일을 할 때에는 그 일이 어렵고 쉬운 것과 상관이 없이 본성을 거스려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쉽게 들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본성에 거스리는 일들을 하기에는 그래요. 이제 얘가 하나 생각이 났군요. 직장에 다닐 때 많은 포지션 중에서 이렇게 맘만 먹으면 이렇게 몇 년 있으면서 집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부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자리에 사람들이 아주 똑똑하고 유능한 젊은이가 아니라 그런 남자가 아니라 아주 순진하고 어리숙한 그 직장 생활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 어린 그 여직원을 그 자리에 딱 갖다 놨어요. 그렇게 놓고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마음대로 이렇게 주무르기 위해서죠. 근데 거기에 이제 딱 들어갔는데 이제 뭣도 모르고 뭐 처음 온 사람 뭐 가라 그러면 가는 거지 뭐 자기가 뭐 힘이 있어요? 가가지고 한 3일 근무하고 나니까 이게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옳지 않은 거거든요. 부정인데 그것도 굉장히 이렇게 사소한 편의상의 부정이 아니라 굉장히 엄청난 자리에 자기가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에 질려서 말이죠. 두려움에 질려서 벌벌 떨면서 제발 나 좀 옮겨달라고 말이죠. 그런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아직은 착해요. 본성이 그러한 엄청난 일을 하고 부정한 일을 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거기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들이 본성을 거스리는 일이에요. 자기가 악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그렇게 돈을 모아서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렇게 거기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공급해주고 자기가 그 덕을 보고 부정한 방법으로 살아갈 그런 본성이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이 얘기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형편 어려우니까 안 다닐 수는 없고. 그러니까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다니는 거죠. 그러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아주 적응을 훌륭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유능하게 그 자리에서 부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됐어요? 본성이 이제 그 악한 일에 어울리게끔 변해가는 거죠. 인간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경험은 본성에 거스리는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에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 맨 사기나 치고 협잡이나 하고 악하게 살면서 재미를 느끼던 사람이 성직자의 흉내를 낸다는 것은 일당 50만 원을 줘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너무 고통스럽고 그리고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선도 쉽지 않고 위악도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본성을 거스려서 행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도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성상 죽음과는 관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었지만은 죽음은 경험해보신 적도 없고 또 죄악된 세상에 왔기 때문에 그 세상 속에서 죄에 둘러싸여서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도 주님에게는 경험해본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전능하신 분이었지만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받은 적이 있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하나됨은 경험한 적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고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것 이런 모든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본성에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 취급을 받으시면서 모욕을 받으시는 것도 그분의 본성에 어울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그 모든 낮아지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본성상 어울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생명이셨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셨으며 생명의 근원이었고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어두움이 없으시고 빛이신 분이 생명 자체이시고 생명을 부여하시는 그분이 죽음을 맛보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서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죽음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이 대속의 놀라운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한다면 9절은 대속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셔야 했던 대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속과 우리의 구원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생명 자체이시고 죽음과는 상관이 없고 죽음을 경험해 보신 적도 없고 죽음을 꿈꿔보신 적도 없는 그분이 죽음을 경험해야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짐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는 그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대속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죽어야 했던 사실을 목격하기 때문에 본성에 거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가져온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 자신을 향한 고통과 그리고 아들을 징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대속이 거저온 것이 아니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온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은 어떤 의미에서든지 인간의 죽음과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장과 주의와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죽어갔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선한 사람의 죽음도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적인 죽음과는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그 본성에 어울리는 것입니다.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는 어차피 죽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한편으로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으로부터 도망치고 죽음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지만 그러나 필연적으로 자신이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본성이 있습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어울리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수 없는 부분이 죽으셨고 그 죽음도 하나님 아버지의 징벌하시는 그 심판의 진노 때문에 불러진 죽음이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실 때 그분은 육체로만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육체로는 인간에게 버림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영으로는 죄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당하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두려움과 진노와 거절감들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일평생 주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이 있기 위해서 주님이 버림받으셨다는 사실과 우리의 살아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속의 중심은 그리스도, 죽음을 아실 수도 없고 경험해 보실 수도 없고 죽으신 적도 없는 그분이 죽으셔야 됐다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어떤 의미에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인간의 죽음과는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것만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시는 진노를 없이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과 주님의 예정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이는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을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이 우리의 가슴에 밀려오기 위해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이 그분에게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과 어울리지 않는 그분이 본성을 거스려서 또 능히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통해서도 스스로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이 스스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을 받으며 죽어가셨던 그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지면서 이 세상에 누가 우리의 존재를 이처럼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자기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음을 경험하게 하면서라도 우리를 구속해 내려고 하였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그 일을 하셨고 그분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속을 이루시는 방법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은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죽음에 항거하는 모든 인간의 기능입니다. 죽음은 삶에 항거하는 모든 기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자체이시고 생명을 나눠주기를 기뻐하시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거기서 인간이 모두 다 경험하게 되는 그 죽음을 친히 겪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분이었지만은 그러나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엇인가를 경험한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서 죄 가운데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연약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것을 우리가 필설로 아무리 말해도 우리의 죽음도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얼마나 많은 아픔과 얼마나 많은 커다란 고통을 그리스도의 예수께 가져다 주었는지는 우리는 단지 상상하고 묵상할 수 있을 뿐입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겪으셨던 그 죽음의 고통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죽어가는 그 고통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영육간의 고통이었다는 사실만을 우리가 알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고통의 고통은 얼마나 큰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대속하심으로써 주님은 우리에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인간을 향한 그 애틋한 사랑도 죄 앞에서는 불길과 같은 진노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볼 적마다 그분을 거기에 그렇게 못 박게 하고 그분으로 하여금 죄의 죽음을 경험하게 한 그 궁극적인 원인이 범죄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범죄를 두려워하고 죄 가운데서 떠난 삶을 살도록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대속의 교리는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의 유혹을 받고 죄 가운데 있을 적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라, 이 피 묻은 십자가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 없으신 분이시지만 너희들의 범죄한 것을 인해서 죽음에 내어준 바 되셨으며 너희를 위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너희가 이 속죄의 놀라운 은혜를 알고 대속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으면 이제 너희들은 범죄하지 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분명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죄가 아니었더라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실 이유도 없었고 그리고 죽으셨을 이유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죄이든 마음의 범죄이든 여러분들의 눈과 입으로 하는 범죄이든 혹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행위 속에서 일어나는 범죄이든 꿈꾸고 있는 미래의 죄악이든 모두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원인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과 죄를 사랑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 된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전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죄를 완전히 죽인 승리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죄와 은밀히 미래를 나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감격이 우리를 깊이 주장하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감격에 우리가 깊이 사로잡히고 단지 일순간의 감정이나 체험으로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우리 속에 끊임없이 거하고 있는 죄 짓기를 원하고 죄 가운데 살기를 원한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굳게 못 박는 그런 죄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결코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깊이 있는 영적인 삶과 그리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뭔가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지 못하는 궁극적인 원인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이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해 하시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본성에 거스리는 것이었고 그분에게 있어서는 말할 수 없는 필설로 다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 아직까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사죄함을 입지 못하면 당신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어간다는 사실을 보여주셨고 죄사함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니 이제는 우리가 죄와 영원히 결별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와 더불어 싸우시고 대속을 얻어내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우리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정신을 따라서 죄와 더불어 싸우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에게 대속에 어울리는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정말 거룩한 삶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이기면서 살아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는 치밀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네? 치밀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저 세월이 약이겠지 아닙니다. 살다 보면 세상에서 가난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부자가 되기도 하고 또 고통받던 사람이 심히 피어서 그래서 발복하는 인생을 살게 되듯이 신앙의 세계에서도 그래서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오겠지 안 와요. 와도 그날이 좋은 날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치밀한 사고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왜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지를 좀 진지하고 치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흐리멍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패배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원인이 어디인지 하여튼 그 원인을 규명하고 그 문제의 뿌리를 찾기까지 하나님 앞에 잠잠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사랑과 구속의 은혜를 힘입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도 있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갸륵한 신앙적인 정성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이 늘 패배하고 무참하게 지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뿌리까지 캐들어가서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단호함과 치밀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노력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드시면서 밭을 갈다가 커다란 보물을 발견하고 그리고는 그것을 도로 묻어두고 돌아와서 그 밭을 산 사람의 이야기를 천국과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쭉 파다가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야말로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그 땅을 사야 되겠다 그럴 때 그때 통장에서 돈을 꺼내고 그리고 집도 팔고 심지어는 명예퇴직이라도 해서 퇴직금도 받고 돈도 꾸고 해서 그 밭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사기만 하면 그 밭과 함께 거기에 묻혀있는 모든 보물이 자기 것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회가 왔는데 이 집은 정들어서 곤란하고 직장은 퇴직하기에는 내가 아직 젊어서 안 되고 돈을 꾸러가자니 체면이 상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자니 언제 올릴지 모르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밭을 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원과 여러분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는 천국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취생 몽사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준 대속의 공로를 깊이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진리 앞에서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두 번째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시는 것과 동시에 또한 우리가 구속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떠한 각오와 정신으로 살아야 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정신은 죽음의 정신입니다. 죽음의 정신으로 살아야 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공로 없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값없는 대속의 은혜에 우리는 보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은혜의 깊이를 알고 내게 미친 이 구속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정신, 죽음의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참 사랑과 은혜를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죽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죽어야 됩니다. 실제로 죽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죽습니까? 아, 왜 죽어요? 좋은 세상에. 에? 죽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값없는 호의였는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잘 죽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죄를 죽이고 교만한 마음을 죽이고 정욕을 죽이고 자기 멋대로 믿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죽이고 그래서 날마다 주 앞에 엎드려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우리 전북 임실에 전도 갔을 때 말이죠. 저는 말로만 많이 들었지 처음 봤어요. 그 이기풍 목사의 열전을 말이죠. 드라마로 해서 영화도 아주 잘 만들었더라고요. 되게 선교 영화가 좀 유치한데 잘 만들었어요. 그분이 제주도 땅에 선교사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은 그 평양에서 말이야 술이나 먹고 기방이나 출입하고 또 되게 못돼 먹은 사람들이 또 기운은 세잖아요. 그래가지고 늘 사람 주워 패고 그러던 사람인데 예수 믿으라고 열심히 전하던 그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이 사당동 이 총신을 세운 세뮤얼 모펜 목사예요. 마포 3열 목사라 하는데. 근데 그렇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당 지면 와서 다 헐어버리고 말이죠. 불 지르고 도망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 사람을 갖다가 말이죠. 헌당 예배 드리려고 오는 사람을 돌로 찍어가지고 아주 무참하게 난자를 하잖아요. 그리고 몇 시간 후에 붕대를 감고 나타나면서도 오다가 넘어져서 그랬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에게 악한 일을 행한 그 무례한의 명예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는 삶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삶, 이것은 십자가의 가마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의 가마 없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데올로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선행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아는 데서 비롯되는 선행이어야 하지만 그것이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신앙이 된단 말이죠. 신념을 따라서 죽어간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를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죽어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셨습니다. 그 사랑에 보답하고 그 사랑을 따라서 사는 일은 그 사랑에 사무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선행을 하든지 십자가에서 나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자기를 죽음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무쳤고 그 사무친 사랑이 나로 하여금 이 일도 행하게 하고 이런 선행도 행하게 하고 이런 호의도 베풀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선행이요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죽음의 정신 신으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입은 우리들은 매일매일 죽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멋있게 살다가 죽고 마지막에는 멋있게 죽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주를 위해서 산 사람들만이 마지막에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고 죽을 각오로 산 사람들만이 살 소망을 가지고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 정신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혼탁한 것도 누군가가 죽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고통을 받는 것도 누군가가 죽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깨트려진 관계들이 아버지 앞에 새로워지지 않는 이유도 바로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죽여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미움은 죄를 부르고 죄는 사망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깨트려진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가슴에서 죽음의 피눈물이 흐르는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둘 다 안 죽겠다 그리고 자식들까지 포함해서 모두 안 죽겠다 그러면은 그럼 마지막에 다 파괴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가 나뉘어지고 분열되었을 때 다시 하나되고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수많은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들에게만 맡겨주신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도저히 이루실 수 없는 독특한 소명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 여러분 자신이 아니면 누구에 의해서도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바로 여러분들이 거기 세워주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기를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그 지점이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죽음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의 종지부를 찍으셨습니다. 주께서 죽으시고 자기를 버리시니까 아버지의 일이 꽃피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도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 위에 당신의 거룩한 계획을 꽃피우셨습니다. 이게 대속의 죽음 앞에서 우리들이 받는 도전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좌절되고 오히려 사악한 마귀의 계획들이 번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허덕거리면서 그리스도인의 이름값도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형식적인 신자들이 다시 새로워지지 못하는 것도 누군가가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만 죽으면 일이 이루어집니다. 중보하는 사람이 거의 죽어버리든지 그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죽으면 더 좋죠. 입술로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노래하고 주님의 놀라운 대속의 비밀에 대해서는 청산 유수와 같이 말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자기가 죽은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대속의 비밀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거룩한 몸으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죽음의 자기를 복종시키셨고 그 부끄러운 죽음에 자기를 내어주셨다면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죽게끔 내어 버려두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인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일사각오의 신앙을 즐겨 말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설교 가운데 생사일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한 판에 결정을 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거목과 같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죽음과 늘 대면하면서 산 사람들 마음속에서 죽음과는 반대로 생명이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죽는 사람들 속에 마음속에는 죽음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이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지옥의 가시관을 쓰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고 있었던 것은 수치와 멸시의 면류관이요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그런 길을 기꺼이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찬란한 영광의 소망이 그들 속에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시받고 고난받는 길도 마다않고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안일도 버리셨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영광과 명예를 버리시고 마지막에는 죽음을 오히려 친구로 삼으시면서 생명이신 그분이 자기를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그분께 드렸습니다. 대속의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는 주님 앞에 그 대속의 비밀에 어울리는 어떤 죽음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 대속의 놀라운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죽을 정신과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과 불신앙의 선택에 놓였을 때 종종 고난받고 고통을 받는 올곧은 길을 걸어가기보다는 쉽게 타협을 하고 그리고 불의한 길을 선택하기 쉬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과 나를 즐겁게 하는 길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을 때 멈칫멈칫 망설이다가 나를 기뻐하는 일을 택하는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주를 위해서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호하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리고 죽음을 택하셨으니 그 대속의 놀라운 비밀과 은혜를 아는 나는 죽음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하는 신앙적인 결단과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으면 우리는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차하게 오래 살기보다는 영광스럽게 죽기를 택할 것이며 그리고 살고자 하는 비굴한 마음으로 타협을 하기보다는 죽음의 정신으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예수의 뒤를 본을 뒤따라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대속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전에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고,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리오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건져 주셨고 자기의 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그리스도를 볼 수 없었다는 사실을 고백했고, 그래서 그들은 이전에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리고 이 지식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복음의 빛을 위해서 자신은 생명도 버릴 각오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놀라운 신앙을 가졌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위해 죽음을 보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 소망을 가지고, 미말의 가장 적은 자로서 만물의 찢기와 같이 여김을 받는 일을 받아들이면서 고난을 친구 삼아서 시련을 벗삼아서 그렇게 자기의 사역과 섬김의 세계를 열어갔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성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여전히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전히 그는 뭐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한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고 하여 나는 푯대를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우리를 대속하신 그 모든 비밀을 여러분들이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가지고 알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생명이신 그분이 죽음에 복속되어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아는 감격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비할 데 없는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또한 죽음의 정신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본받아서 살려고 할 때 대속의 비밀은 좀 더 뚜렷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더 깊은 감동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어찌하든지 우리 자신의 인생 모두를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위한 주님의 나라를 위한 불쏘시기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타오르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도록 우리의 소원을 더욱 불붙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에게 그 대속의 놀라운 공로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거기서 죽으셨던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우리더러 죽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광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처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고난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죽는 정신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그 대속의 신비와 천사도 흠모하는 구속의 비밀을 하나님 저희들이 깊이 소유할 수 있는 종들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대속의 죽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죽음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죽지 아니하기 때문에 주님의 계획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버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사오니, 우리 또한 이렇게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참 사랑과 그 은혜를 알아서 아버지 앞에 주님이 죽으신 그 대속의 비밀과 권한의 신비를 저희들이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가 죽음으로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취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일들을 통하여 주님 친히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죽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보이셨사오니, 우리 또한 주님 죽음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입증하고 보여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이기는 저희들을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날마다 이기며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태전의 용기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사각오의 신앙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